위대한 저국해방전쟁 승리 64돌세 즈음하여 남아프리카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협회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서조 움프말랑가주 주체사상연구서조 진보적 사상연구서조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조선민주주의민과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송하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은 여인은 전설적 영웅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일성 주석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김일성 주석의 전승업적은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 측에서는 조선을 세계적인 핵무기 보유국,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, 전략잠수함 탄도탄 보유국으로 급상승시키신 데 이어 또다시 대륙간 탄도로켓 보유국으로 되도록 하시었다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.